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국립교향악단 단장 장조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6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.